제42차 정일봉상 전국 청소년 학생 체육경기 대회 폐막식이 6일 평양의 청년동맹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전용남 청년동맹 주학년의 일비서, 관계부문 일꾼들, 전문화 체육소조 지도교원들, 선수들과 평양시내 청소년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평양시가 종합 1등을 쟁취했으며 45명의 선수들이 4.18 최우수 선수로 당선됐습니다. 폐막식에서는 4.18 최우수 선수들에게 컵과 메달 등이 수여됐습니다.